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에서 완전 성공한 민족사족인 대승리를 경축하여 강원도 원산시, 황해북도 사리원시, 함경북도 청진시를 비롯한 각지에서 경축공연과 무도회가 진행됐습니다. 경축공연과 무도회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오늘의 민족적 대경사 특대사변을 나눠오신 경야눈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여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다채로운 노래와 춤 율동에 담아 펼쳐 보였습니다.